okay to be terrified. Please don't be so shy. So will you never be my lover or my Valentine? Never be a friend of mine. Never see my bad side. 최순실 사건으로 떠들썩한 요즘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는데요. 마음까지 추워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물 요리로 추워진 마음을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1년 11월 4일 천왕마을 팟캐스트 오늘 저녁에 뭐 먹지? 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오늘 점심 또 라면이야? 아니, 그냥 라면 말고 이건 쉐이크 믹스. 으앙. Yeah. Shake it.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다 넘어 12시쯤에 있나? So 타이어를 보니 오늘은 고백 데이래. 창밖에 남자 여자에게 고백.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 차도 일어나면 졸려. 분명 꺼둔 알람은 계속 날려 울려. 몸이 막 지났는데 숨이 막히는 게 올여름은 몹시 더 우려나봐. 그만 먹고 산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풍기네. 가뭄 같은 하루인데 창문 열면 소금 빛내. 11월 4일 천왕마을 팟캐스트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로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밥.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밥 걱정하는 주부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 해도 해도 안 늘어 주부 11년차 박영화,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 주부 9년차 김은정, 요리가 제일 쉬웠어요 주부 8년차 김미정, 저희 셋이 모였습니다. 저녁 다들 걱정이시죠? 저희가 네. 간단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만 따라오세요. 오늘 함께 해볼 요리는 추운 날씨에 생각나는 따뜻한 국물 요리이고요. 본격적으로 국물 요리 배워보기 전에 트와이스의 치얼업 노래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메리는 벨벨벨 이젠 나를 베라 해줘 배터리 낭비하기는 싫어 꿈만 봐 꿈꿈만 봐 떠나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몰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네 왜 그렇게 말은 안 너무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약간은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이라 조르지 마 얼마까지 하나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여기까지 들려 밤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너무 심이 나고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아 빠질 것만 같아 노래 듣고 왔는데요.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막 들썩들썩 네. 어깨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셨죠? 네. 네. 아니 근데 저번 주에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네. 적당히 적당히 유지하게. 네. 그리고 저기 글주부님은 잘 지내셨나요? 어색하죠? 네. 네. 아니 우리 저기 네. 글로만 배웠어요 주부님 이제 이름을 글주부로 부르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아, 좋은데요. 글주부. 네. 글주부로. 네 너무 네, 기니까 네. 글주부 괜찮죠? 네. 그리고 저기 무늬만 주부님은 무주부. 네 무주부. 네, 네 좋습니다. 요리에 들어가는 무가 아니고 이제 무늬만 무늬만 주부의 무주부. 네, 네. 무주부. 저는 이제 뭐 좀 약간 좋은 이름으로 셰프 주부. 셰프 주부. 네. 네. 발음에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셰프 주부. 네. 네. 저는 셰프 주부님. 네. 아 그래서 오늘 국물 요리 배워볼 건데 어저께 당장 어제 뭐 드셨어요, 우리 무주부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애들 입맛에 맞춰서 네. 볶음밥. 볶음밥. 네. 네. 한 그릇 봐. 아주 간단한 거. 치킨 시켜 먹었는데. 치킨 시켜 드시고. 아니 네. 국물 요리 오늘 하기로 했는데 국물 요리를 만들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네.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셰프 주부가 이제 알려주셔야죠.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국물 요리 그래서 만들어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하나는 오뎅탕, 하나는 홍합탕, 또 마지막엔 조금 난이도 있게 생태탕.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어요? 좋죠. 어우, 난이도가 네. 상당하네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딱 이렇게 맞춰서 먹으면 되겠나.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죠. 그럼 먼저 뭐부터 시작할까요? 간단하게 홍합탕? 홍합탕? 갈까요? 간단하죠? 간단한 건가요? 네. 간단하죠, 홍합탕. 홍합 말씀 돼. 홍합 집에 다 있잖아요. 이거 홍합 다 있지 않나요? 홍합 포장마차에서만 구경한 것 같은데 홍합 다 있어요. 다 있죠. 홍합. 어느 집에다 있는 홍합으로 가죠. 아니 네. 홍합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그 천왕동 근처에 네, 좀 싱싱한 홍합집 없네요? 홍합집? 마트, 풍성마트. 풍성마트 괜찮아요? 그런데 가면은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갖고 홍합이? 포장해서. 아 근데 홍합이 싱싱해야지. 근데 네. 좀 마트에서 파는 거는 좀 싱싱한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죽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뭐가 신선하고 뭐가 죽어 있고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 구분조차가 홍합의 그 족사라고 하잖아요. 그 실처럼 생긴 거. 네네.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그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죽는 머리카락 같은 거. 어, 머리카락 같은 거. 그게 그거 그게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 그게 홍합이. 그러니까 그게 살아 그게 있어야 싱싱한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다라이의 할머니들이 역에 역 앞에 팔잖아요. 네네. 그런 게 사실은 싱싱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걷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걷어 오시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손질해서 깨끗하게 파는 것들은 약간 죽은 게 좀 더 많죠. 우리 글로만 읽었어요. 배웠어요. 우리 주부님은 참 상식이 참 네. 많으신 것 같아. 그죠? 천왕역 네. 이번 출구에 가시면 다라이의 할머니들이 늘 팝니다. 아, 이번 출구에 계신가요? 목요일 날 가끔 목요일 날. 네. 아, 또 이거 아, 또 새로운 정보네. 어, 정말요? 몰랐어요. 네. 그러는 거 네. 계시는지 몰랐어요 진짜. 뭐, 멍게도 팔고. 어, 붕어빵이랑 뭐 이런 것만 네. 봤지. 뭐 그 홍합은 맞아요. 처음 보는 수산물 팔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천왕역에 멍게도 싸게 팔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획기적이네요. 홍합이 죽었다 살았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아 진짜 대단합니다. 네, 홍합탕이 이게 딱 이름만 들어서는 왠지 뭔가 거창하고 좀 거대한 요리고 뭔가 맘잡고 해야 될 요리 같은데 진짜 홍합만 있으면 되는 요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손질하는 것도 되게 쉽고 끓이는 방법도 되게 근데 쉬워요. 근데 홍합 이렇게 넣으면 물은 어느 정도 넣어야? 물은 이제 홍합 그쵸. 정말 잠길 정도 약간 더. 약간 더. 예, 왜냐면 좀 약간 매일 끓이면서 또 쪼니까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끓는 물에서 이제 물을 이제 끓는 다음에 홍합을 넣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홍합을 넣어야 돼요. 같이 찬물이랑 그치, 함께 그치. 네, 처음부터 처음에 물하고 홍합을 함께 끓이는 거예요. 그래요? 네, 끓는 물에서는 이게 홍합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넣어주고 이제 네. 끓으면 그때 이제 뭐 다른 걸 넣어주는 거죠. 마늘이면 양파. 잠깐만 홍합을 사 왔어. 그다음에 얘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그 껍질 그거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씻기가 뭘로 씻어요? 어떻게 씻어야 되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네. 그 족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음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바깥쪽 이제 벌려지는 부분 말고 왜 끝에 이음새 부분으로 머리카락. 당겨주는 거지. 그러면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이음새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벌려지는 쪽 말고 벌려지는 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그쵸, 그쵸, 아 그래요 벌려지는 쪽으로 하면은 그 알맹이까지 쏙 빠지니까 쭉 돌아가 버리니까.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네, 가위로 자르냐고 여쭤보는 뜨끔 아셨어요. 홍합 겉에만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뭐 수세미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은 이제 손질은 끝난 거예요. 그 족사 개수가 굉장히 많던데 그거 하나하나. 그쵸, 그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것만 하면 이제 홍합탕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철수세미로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네. 홍합은 물 속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처럼 뭐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걔네 들끼리 서로 툭툭 이렇게 쳐주면 와그작 자기네들이 부딪히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역시 와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네. 너무 잘 제대로 그럼 쉽죠. 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손질은 이제, 일단 손질은 네. 그렇게 했어.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솥에 넣어. 그쵸 솥에 넣어 넣고 그리고 아까 물 넣어 잠기게 이게 뭐더라 조금 더 많게 넣어 넣어서 이제 끓여요. 끓여 자 끓이면은 이제 그냥 걔네들만요? 그죠 걔네만 일단 끓여 맹물만요? 근데 홍합에서 이제 진한 육수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홍합으로 육수가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들어갈 첨가해서 들어갈 육수가 그래도 준비물이 돼요. 필요하겠죠. 먼저 옆에다가 뭘 챙겨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마늘하고 대파랑 양파, 청양고추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끓었을 때 그 불순물들이 이제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거를 거품, 그거를 네. 제거를 해주면서 해야 돼. 그래야지 좀 맑은 국물에 홍합탕을 네.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럼 지저분해져요. 그게 그러면은 그게 원래 그 포장마차에서 보면 약간 뿌연데 그 뿌연 게 정상인 건가요? 뽀얗게 올라오는 게? 뽀얘야 정상이죠. 네, 뽀얗게 네. 정상이에요. 그래서 거품 같은 거를 네. 제거해주면서 이제 네. 그 양념만 넣어주면 뽀얗게. 돼요. 뽀얗게. 네. 그래서 조금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이제 넣어주시면 이제 칼칼하고. 마늘은 이제 조금 꼭 네. 넣어주시고. 근데 홍합을 마늘 간 거 넣지 말고요. 마늘을 이렇게 칼로 총총총 편 썰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싸서 넣으면 지저분하지 않고 그렇죠. 국물이 깔끔해요. 물에 이렇게 딱 가라앉고. 국물맛 네. 마늘 향이 쫙 소주 까먹어 맞아 아, 또 이거 또 오늘 바로 홍합 사가지고 또 한 잔 네. 아우 진짜 하게 생겼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너무 쉽죠. 네. 그리고 이제 간은 그 홍합에서 다 짭짤한 맛이 나기 때문에 간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싱겁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하면 끝. 천일염. 어, 천일염.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오늘 할 수 있을 것 도전할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죠, 무주부님. 네. 저기. 네. 근데 천왕역을 이제 가봐야죠. 아, 그럼 목요일 날 가야 되나? 다음 주에 가야 되나? 그럼 저기 광명시장이라도. 아, 광명시장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광명시장. 네, 일단은 저희 저희 식단에 없었던 메뉴예요, 홍합탕은. 이제 아이들 기준에서 거의. 그치, 그치. 근데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 네. 청양고추만 빼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분위기가 아주 색달라지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뭔가 파티하는 그런 기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애들 스파게티 소스 있죠. 그거에다가 탁 추가해서 그냥 버무려줘도 맛있어요. 크림 스파게티 아니면 아니요. 소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네. 소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육수를 내서 스파게티를 만드는 거야? 아니 그거 탁 끓인 다음에 애들 안 먹어. 그럼 다시 다 걷어내. 거기다가 이제 토마토 스파게티 쫙 뿌려갖고 다시 줘. 그러면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러고 또 그러니까 그 알갱이 홍합탕 알갱이를 걷어내서 아니 거기. 그 껍데기까지 같이 그냥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면만 없을 뿐이지 스파게티나 비슷하네. 네, 거기다가 딱 뿌려주면 예전에 그 유명한 데서 팔던. 네. 메모해야겠습니다 이런 거. 왜냐면 스파게티 할 그 토마토 스파게티 할 때도 그 면수 있잖아요. 네. 그 면수를 쓰거든요. 그래야지 그 면수에서 나오는 그 걸쭉함과 그런 좀 약간 짠 그런 맛들이 해서 네. 약간 육수로 그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딱 끓여지고 나서 그거 토마토스 딱 뿌려갖고 바글바글 끓을 때 그 국물 딱 하나 한 스푼 쫙쫙 해갖고 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요. 괜찮다. 엄마 셰프야 막 이러면서 토마토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아, 그럼 엄마가 먹죠. 그 우리가 먹는 걸로? 그럼 부르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이제 레시피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정리를 딱 해볼게요. 자 홍합탕. 자 손질은 흐르는 물에 족살을 제거한다. 재료 홍합, 마늘, 대파, 양파, 청양고추, 소금. 자 첫 번째 물에다 홍합을 이제 자작자작하게 아니면 조금 더 많게 해서 처음부터 끓인다. 두 번째 이제 끓으면 이제 마늘과 양파를 넣어준다. 그리고 거품이 생기는 거는 제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대파나 청양고추를 넣어서 칼칼한 맛을 살린다. 먹어봤을 때 이제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면 끝! 끝! 네, 끝. 너무 쉽죠? 네,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아, 적었나요? 네. 네. 꼭 실천해보세요. 네, 적기만 하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다섯 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홍합탕 다 먹었으니까 노래 하나 듣고 가죠. 그러게요. 노래. 네. 어떤 거였죠? 이승철? 네, 맞아요. 이승철의 그 사람. 자, 그 사람 보고 싶네요. 그 홍합탕 마시면서 그 사람 생각해 봅시다. 네. 수밖에 이승철의 그 사람 듣고 왔습니다. 내 사랑아. 아. 옛날 때 생각나네. 우리 주부님들도 생각나시죠? 네. 네. 자, 뒷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같이 주부님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국물 요리 중에 이거 너무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오뎅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토요일 날 네. 끓여 먹으면 되겠죠. 그게 너무 쉽잖아요, 이것도. 네. 너무 쉬워. 네, 이거 오뎅은 오뎅요. 뭐 슈퍼가도 네. 있으니까. 메뉴가 이제 오뎅이라는 메뉴가 이제 자주 만날 수는 있긴 한데 그 맛이 국물 맛이 천차인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죠. 네, 그냥 오뎅 하나라는 거는 뭐 흔해서 하는데 맞아요. 국물 내는 게 정말 그래서 이거는. 오뎅탕 낼 때 국물 내는 이제 육수라고 하나? 육수를 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는 들어가야 돼. 아, 무요? 네, 무가 네. 들어가야 시원해요. 무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멸치 육수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집에서 이제 멸치 육수는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멸치 육수도 네, 멸치 괜찮아요. 멸치 육수. 또 그 슈퍼에 가면 이것도 귀찮아. 집에서 뭐 멸치랑 다시마 하고 이런 것도 귀찮다 하면 슈퍼 가면은 멸치 육수 티백이 있어. 티백. 아, 티백 내기가 있어요. 네네. 멸치 육수 티백 내기. 진짜 맛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멸치만 들어 있는 건가요? 멸치 육수가 되는 거야. 아니, 그 티백만 넣으면. 그 안에 뭐 다시마랑 이런 거 다 들어 있지. 네, 네, 네. 그래서 멸치 육수 그 티백 내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시판용으로 파는 게. 근데 정말 괜찮다 그러면은 멸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거 육수 티백만 하나 넣어도 괜찮더라고. 아, 이것도 찬물에 넣는 건가요? 그렇죠. 우려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무하고 뭐 멸치 육수 그 티백이나 뭐 멸치 육수를 만들면 되고 무도 처음에. 네. 무도 처음에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없다 얄파 가겠으라. 아, 얄파 시간이 있다. 저도 두꺼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무도 너무 두꺼워지면 잘 안 익으니까 네. 좀 얇게 썰으면 되겠죠. 네. 그럼 빨리 익죠. 아무래도 그리고 좀 이제 나는 좀 돈이 있다 그러면 꽃게를 사시면 됩니다. 꽃게? 네? 꽃게. 오뎅탕에 꽃게? 아, 꽃게 넣으면 또 시원하고 이게 또 아 그래요?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꽃게. 아 그렇구나. 진짜 맛있어요. 꽃게를 넣으면은 셰프분의 집은 뭐 보니까 비싼 것만 다 들어가. 우리 문화 문화 넣고 하는데 꽃게를 넣어야 돼. 이거 와, 아니 진짜, 그 포장마차 이거는... 이런 데 가면 꽃게 들어간 거 못 봤어요? 무하고 꽃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게 꽤 있어요. 네, 많아요. 그 국물의 급이 달라지겠네요. 급이 틀려요. 네. 꽃게 먹고 싶다. 꽃게만 넣으면 꽃게 라면도 맛있잖아. 엄마 꽃게든 오뎅탕 주세요. 오뎅은 얼마나 맛있겠어, 그죠? 저는 뭐 집에서 꽃게를 뭐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꽃게 라면이요. 꽃게 라면도 뭐 꽃게 사면 돼. 이제 꽃게가 또 이제 10월달 이때가 또 제철이니까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월이 제철이에요. 네. 10월. 뭐예요? 냉동 오뎅탕이 무슨 꽃게야? 좀 그런가요? 와. 너무 고급죠. 그래도 이게 넣으면 또 채져지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제 무하고 뭐 그 정도 육수 내는 거 에이. 하고 양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소금, 마늘, 대파 그리고 국간장 정도 이것만 있으면 뭐 오뎅탕은 다 했다고 봐야죠. 와, 그렇군요. 간단하네요, 이것도. 엄청 간단하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포장마차에서도 파는 것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거긴 또 오래 끓이잖아. 아, 오래 끓이는 것도 비법인가요? 그래야. 그것도 비법이죠. 아, 무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달짝지근한 그 맛이 점점 끓여지면서 국물이 그게 끓여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졸여지면서 또 깊은 맛이 나잖아. 그래서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탕이 맛있는 이유가 어묵이 맛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오뎅탕 끓일 때 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파를 이제 하얀 부분을 좀 많이 넣으면 육수는 맛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부위가 또 다른 거예요? 다른가요? 또 파도? 그 파란 부위는 멋내기용이고 국물이 그치. 시원하고 뭔가 향내기. 그 향이 탁 나려면 하얀 부분 쫑쫑쫑 썰어서 아, 쫑쫑쫑 육수를 만들 때는 부분, 하얀 부분 흰 부분 그렇죠. 네. 육수할 때는 흰 부분 그다음에 향을 낼 때는 이제 마지막에 파란 부분. 네. 아, 네. 진짜 어머 이렇게 파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아, 그걸 모르셨군요. 네. 그리고 팥뿌리에서도 다 육수가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내 뿌리도 쓰나요? 네. 뿌리도 써요. 그 팥뿌리만 깨끗이 씻어갖고 냉동실에 딱 넣어놨다가 정말요? 이런 거 끓일 때 딱 다시 꺼내갖고 쏙 넣으면 아, 정말요? 맞아요. 아, 저 당연히 버려야 되는 부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으면 약이 됩니다. 아, 너무 시원해. 네. 네. 음식에 감칠맛을 내는 네, 팥뿌리 네. 팥뿌리가 진짜 거. 들어가면 네. 맛이 확 달라져요. 되게 시원해요. 정말요? 맞아요. 팥뿌리랑 그 흰색 부분 네. 자,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네. 정리해 주세요. 레시피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네. 자, 재료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무 그리고 양파, 대파, 마늘, 국간장, 소금 여기에 당연히 주인공인 오뎅 들어가야 되겠고 육수로는 멸치 육수 또는 꽃게 없으면 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냄비에 물하고 무 그 다음에 파의 그 흰 부분을 넣고 끓인다. 자, 무가 익으면 이제 아 제가 잘못했네요. 다음에 할 거에다가 이걸 했어요. 자, 일단 무하고 이제 육수에다가 넣고 끓인 다음에 양파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뎅. 오뎅은 이제 금방 익잖아요. 그러니까 오뎅을 마지막에 넣어줘도 돼요. 오뎅을 넣고 그 다음에 대파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끝. 어, 진짜 이건 아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네. 큰 냄비에 하세요. 오뎅이 작은 불어요? 냄비에 하면 오뎅 다 넘쳐요. 맞아요. 오뎅이 불어요. 꼭 큰 맞아요. 냄비에 반만 해서 맞아요. 맞아요. 오뎅 그때 딱 맞아요. 넣어야지 나중에 국물이 넘치더라고요. 작은 그쵸. 데다가 하면 네. 이거는 오뎅이 두 배로 불어나니까 두 배로 불어요 진짜. 글주부님 네. 팁 아주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아, 역시 글주부님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노래 이제 들어야지요. 이번에는 이승철의 동생도 아닌 이승기.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오겠습니다. 손 닿을 듯 되돌려지고래.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우리 어디쯤 있을까. 숨 말았던 기억들을 되돌려봐. 우리 행복했던 걸까. 알 수 없는 마음들만 제 자리에 남아.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아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직도 난 너를 잊지 않아. 우린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행복했던 걸까. 네,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왔는데요. 이게 신청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 7단지 마을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맘스 카페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김다희님. 미 신청해 주신 이승기 되돌리다였어요. 맘스 카페가 열렸다고 하니까 우리 주부님들 오전에 뭐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들려서 커피 마셔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7단지 네. 입구에 있는 거 그렇죠? 네, 아늑하니 그 마을에 관해 있는 거. 네, 네 작고 아늑해서 네.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뎅탕하고 홍합탕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보는 거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너무 쉽다 싶어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생태를 이용한 생태탕을 준비했어요. 생태탕. 네. 와. 이제 일요일날 해 먹으면 되겠다, 그렇죠? 네. 이름만으로도 정말 너무 거한 거 아닌가요? 네. 생태가 뭔지 아세요, 무주님? 아, 저는 네 저기 음식점에서 사 먹는 거 아닌가요? 생태 그거. 생태? 네. 네 생태가 뭘까요, 거. 생태가? 생태 비싼. 그거는 거. 알죠. 아, 그건 알아요. 네네네. 아. 그 명태의 또 다른 이름 살아 있을 때 부르는 아, 또 다른 이름이죠. 모르실 줄 알았네. 아, 진짜. 무주부님을 너무. 네. 그랬나요? 아, 그 생태를 이용해서 이제 생태탕을 만들어 볼 건데, 생태탕이 이제 맑은 탕으로 이제 맑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리로 만들고. 그쵸, 지리처럼. 맑은 지리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빨갛게 매운탕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춧가루를 넣느냐, 이제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맑으냐, 뭐, 어? 매운탕이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생태탕 이제 만들 때는 뭐 육수 같은 경우는 뭐 무 여기도 이제 무가 들어가요. 오뎅탕처럼 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 그다음에 뭐 쑥갓이나 뭐 미나리 뭐 그리고 청양고추 두부 물 뭐 소금 생강 뭐 이 정도. 그리고 만약 매운탕처럼 만든다 그러면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뭐지 생태 살 때 사고 네. 났는데 생태가 되게 비린내가 없이 끓이고 있는데 비린내가 없이 막 난다 그럼 지리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아, 지위가 뭔가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안 넣는 거 있잖아요. 맑은 거. 아, 네. 맑은 거 이름, 네. 그 국물 이름을 지위라고 하는 뭐 거예요? 복지리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끓였는데 이게 약간 뭐 비린내 같은 게 나. 그러면 이제 빨갛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효성이 아니라. 끓이다 보고서 그 후에 비린내 여부를 판가름한 다음에 고춧가루를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싱싱하냐 안 싱싱하냐에 따라서 질이냐 빨간 그쵸, 매운탕이냐. 빨가면은 이제 좀 비린 맛을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제 빨간 걸로 가야 되죠. 생태가 좀 비리다 싶으면. 콩나물도 넣어요? 콩나물 넣어도 괜찮아요. 특히 빨간 거 할 때. 네, 맑은 거 할 때보다는. 그리고 쑥갓이나 밀나리 넣으면은 이제 더 시원하고 이제 향기롭고 이제 향내가 나니까 좀. 근데 제가 또 생태탕을 집에서 자주 할 수 없는 그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쑥갓이나 미나리 맞아. 양을 조금은 팔지 않는다. 많이 팔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남아서 맞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한 번 몇 가닥 쓰자고 네, 사기도 맞아요. 참 그렇고 네, 맞아요. 그렇긴 좀 해요. 좀 조금씩 팔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이제 네. 조금씩 파는 데 있잖아요. 소량? 어, 거기에 보면 미나리는 이제 많이 파니까 대부분 안 넣고 쑥갓만 조금 집어서 한 300원치 재서 할 수 있을 때 무게로 재고 그 정도만 딱 해서 넣으면 좋고 콩나물이랑 쑥갓을 그러네요. 많이 이용하고 맞아 맞아 쑥 그 쌈코너 채소에 가면 네네. 쌈코너 쪽에 가면 쑥갓이 있는데 그쵸. 아 네. 그렇게 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미나리 대신 재서 쑥갓만 이렇게 사도 그렇구나. 네. 근데 미나리 남으면은 미나리 무침 같은 거 초무침 같은 거 초무침 같은 거 해먹어도 괜찮죠. 초무침 아니면 뭐 이게 수산시장에서 오징어 있잖아. 오징어 오징어 점점 이어진 산오징어 같은 거 산오징어 사서 이제 오징어 데쳐서 예? 아니 이거 살아있는 거 막 이런 거 해도 돼. 살아있는 걸로 해가지고 미나리랑 네. 초무침처럼 뭐 쉽잖아요, 그죠? 아, 이게 쉬운 건가요? 그 뭐 초고추장 같은 거 사면 되지. 어, 네. 아 초고추장. 어, 집에서 초고추장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시판하는 파는 거 슈퍼에 파는 초고추장 사가지고 뭐 조금만 더 양념 추가해서 이렇게 미나리 전 되잖아. 미나리 전 하면 되겠다. 맞아, 미나리 전도 괜찮고. 미나리 전 미나리도 전이 되나요? 어, 그럼요. 다른 것도 넣고. 한 3cm로 자락 잘라서 거기다 이제 물 넣고요. 반죽 맞아요. 오징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오징어 넣어가지고 이제 미나리랑 뭐 이런 거 청양고추랑 이런 거 넣어서 미나리 전 같은 거 그냥 만들어야지. 미나리만 딱 해도 미나리 전 괜찮아요. 향긋하게. 아 진짜 요리에 있어서는 네네. 거침이 없으시군요. 전 정말 벌써 아까 그 미나리에서부터 네. 지금 전과 막 아, 네. 그리고 생태 살 때 아저씨가 네. 옆에 알이랑 뭐 조개랑 조금 맞아요. 조금씩 넣어줘요. 네. 그거 같이 딱 해갖고 같이 넣으면 맞아. 돼요. 같이 넣으면 더 맛있죠. 그거, 국물이. 그거 물로만 씻어도 되나요? 네. 집에 와서는 물로만 씻어도 돼요. 더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씻으면 너무 많이 씻으면 물 넣어요. 또 살이. 그러니까 왠지 그냥 저는 요리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열심히 많이 씻어야 된다. 네. 뭐 이 정도. 아니, 흐르는 물에 네. 이렇게 한번 딱. 딱 헹구고 그냥 냄비에 네. 탁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레시피를 한번 제가 네. 또 알려드릴게요.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적으세요. 네. 네. 준비. 자, 생태탕에는 일단 주인공인 생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 그리고 쑥갓이나 미나리, 청양고추, 그 두부, 그다음 소금, 생강. 그리고 뭐 콩나물은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고 네, 고춧가루도 이제 뭐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순서는 일단 물에다가 물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이제 육수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무가 이제 좀 익었다 싶으면 생태를 넣고 끓입니다. 생태를 먼저 넣고 끓이지 않고요. 무만 먼저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이 마늘, 생강, 소금 정도로 이제 간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부, 홍고추, 청양고추, 그 다음 대파를 넣어서 이제 맛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맑은 탕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는 이제 좀 맵게 먹고 싶다, 매운탕처럼 먹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이제 넣어주시면 이제 매운 생태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쑥갓과 미나리는 언제 들어가요? 쑥갓 미나리 마지막에. 쑥갓 미나리는 얹어서 냅니다. 그렇죠. 아, 그냥 얹어서 뭐 그렇게 끓이지 마세요. 네. 그냥 딱 얹으면 그냥 거기서 또 그 열기로 금방 익어요. 미나리는 생으로도 먹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너무 끓이면은 이렇게 물러지고 그 향이 안 나기 때문에 예, 네, 그냥 얹어서 그냥 딱 식탁에 내놓으면 돼요. 요리할 땐 타이밍이 중요한 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정말 특히 네. 야채 같은 맞아요, 거 마지막에 맞아요. 아, 오징어 같은 경우도 너무 볶으면 또 이게 쬐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이게 보니까 오뎅탕 끓일 때 그 육수 그대로 남겼다가 삼계탕에 딱 네, 육수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탕 종류는 다 육수가 비슷해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재료만 틀려지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아 간단한데. 네.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무주부님 것 같죠. 집으로 모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좀 한 번은 연습을 네, 연습을 다음에. 해보고 초대를 네. 꼭 해주세요. 네. 맛을 보고 싶네요. 맛있을 것 같아. 네. 우리 오늘 국물 요리 이렇게 세 가지 배워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네. 홍합탕이나 뭐 이런 네. 생태탕은 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네. 좀 멀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신감이 생기죠. 네. 네. 또 이번 주말엔 가족들이 네. 더욱 화목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남편분이 네. 너무 좋아라 하시겠네요. 네. 신세계일 것 같은데요. 저 식탁이 사랑받으시겠어요. 네. 오늘 주말에 기대가 됩니다. 네. 꼭 만들어 보시고 다음 주에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글주부님도 네. 네, 오늘 네. 너무 유익한 얘기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점심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네. 있어가지고 광명시장에 네. 한번 나가서 네. 한번 훑어보고 홍합도 사오고 네. 생태도 사오고 이렇게 꽃게도 해서 사오시고 네. 꽃게 맞아 꽃게도 꼭 사갖고 오뎅탕에 넣어볼게요. 네, 꼭 넣어보세요. 네. 진짜 맛이 틀려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요리 만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요리 만들어볼 거예요. 추운 겨울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